시절부터 늘 외로웠던 내 삶은 마치 거리 위 쓸쓸한 벤치. 초등학교에 들어간 후로 줄곧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도착해 문을 열며 어둠과 침묵만이 나를 반겨 어린 난 무서움에 잠겨 크게 틀어놓은 라디오 소리로 무서움을 겨우 달래며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일터에 나가 식부모님만을 기다려 그렇게 1년 또 2년 해수가 지나도 전혀 달라질 건 없었지. 비라도 내리던 날이면 마중 나온 엄마들 사이로 난 실내와 주머니를 뒤집어 쓰고 달려야만 했고 친구와 싸워도 서러운 일을 당해도 모든 걸 다 나 혼자 견뎌야만 했어. 하지만 난 애써 떼써가며 무언가 바라지도 않았어. 어느새 난 혼자임에 익숙해져. 외로웠기에 그리웠고 그리웠기에 많이도 흘렸던 눈물. 하지만 그뿐 나는 한 푼 두 푼 애걸하듯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동양지다긴 싫어. 바람 같은 짧은 기쁨에 내 외로움 조금 싫어. 날려보내면 그만인걸. 외로울 때면 난 가끔 하늘을 봐. 닿을 수 없지만 언제나 내 곁에 있잖아. 아마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모두 저 하늘과 같은 마음이겠지. 바다와 하늘 서로 멀리 있지만 늘 언제나 함께하는 수평선을 만들 듯. Hey, 혼자라고 느낄 때면 하늘 향해 마주 보며 누워 마음 비우고 저기 별들과 손을 잡아. 때로는 그토록 믿고 믿었던 사람 또 나보다 더 소중했던 사람 그들이 떠나버릴 때 우리 외로움이란 울타리 넘지 못해 눈물을 택해. 하지만 어차피 인생이란 밑빠진 독 외로운 겨울이 가면 또다시 찾아올 봄. 모든 걸 낚시꾼에게 내주고 미련 없이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만남과 이별의 자유로운 저 벤치처럼 그렇게 난 살아가니 차라리 외로움이란 별자리 또 다른 만남의 길잡이로 삼으니 이 지긋지긋했던 외로움이란 두터운 벽 이제는 기댈 수 있는 나의 벽. Hey, 혼자라고